받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백 하나부터 열가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희가 심사걸음거리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 같이 넌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oh, no. 넌 말했지 운명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oh, no. 세계의 평화 no. 힘이 들어가 기도했어 높아버린 sky 커져버린 허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걸 네가 준 이 그릇에 나에게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